홉스 뉴스. 서울 디자인 재단이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 21인의 의상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시 RSVP 위대한 유산으로의 초대를 개최합니다. 전시는 2024년 5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전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장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간수문 전시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디자인 재단 DDP 운영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가족센터에서 2024년 성동가족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2024년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며 가족복지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센터 홍보부스 운영 등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성동구 가족센터 및 도선 어린이공원이며 사전 프로그램 신청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가족센터 사업 2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스 인슈어런스에서 금융인턴십 1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교 6학기 이상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며 모집 기간은 2024년 6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교육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스 인슈어런스 금융복합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의 피해액이 올해 4월까지 약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는 8,766건이고 이에 대한 피해액은 총 1조 962억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세 사기 및 역전세 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10대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여자친구에게 120만 원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도영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씨 미인증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은 국민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K씨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홉스 뉴스 5월 2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